조선민주유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이 14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기록영화 혁명의 재전성기를 펼쳐주시어를 관람했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. 영화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 강국건설 대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용도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 용도사를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